sing microphone check. Call me 백색 혹은 새끼. 그래 랩 게임에 난 대인 배두게 해. Yeah. 저도 랩맨들의 게임 생하는 게 내 첫 번째 얘기. Over cash next. 석가 배러워 그리고 인스타 속 게임. Yeah. 그건 게임 생이고 내 인생. 음악 매일 매일 payday paycheck. 주먹이 on all X. Click click to the bang bang. Click click to the pop. I'm so high. 어디 넘다니까 don't die. 기대 해서 손 닿기에 너 밖에는 멈춰. 저렇게 멈춰. 너의 동차들의 콩깍지를 멈당. 벗겨놓은 다음 제대로 농락한 뒤 송당인데 면상 위를 쏟아.